유기농을 구입한다는 것의 의미 3편을 방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원칙을 들었는데요. 일단 식자재를 잘 구입하고 그리고 전통 그 조미료를 쓴다. 이거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름의 문제가 있어요.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기름. 아, 네. 맛있는 기름. 네, 그렇죠. 어차피도. 뭔가 네. 튀기고 볶는 냄새를 맡으면 우리 모두 다 추억의 맛이 있는 거예요. 기름 맛도 있지만 우리가 그 어릴 때 무언가 가족으로부터 엄마나 또는 할머니가 튀김이나 전 같은 걸 해주면서 그 기름에 대한 향수. 사실 맛도 어떻게 보면 행복의 하나의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학습된 입맛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기름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죠. 행복한 네. 추억에서 학습된 그렇죠. 거. 명절에 전을 같이 구우면서 옆에서 지켜보다가 하나 먹었던 기억. 맞아요. 그리고 네. 학교 끝나고서 떡볶이를 먹는데 옆에 뭐 감자튀김을 먹었던 이런 기억. 그렇죠. 우리는 사실 그 맛이라는 거에 내가 행복했던 그 행복한 기억도 그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튀김이라는 게 내가 그걸 생각해냈을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표현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하면 동시에 기쁨과 침샘과 모든 것들이 작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 튀김이라는 게 지금은 그런데 과연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튀김 요리와 기름 요리가 많으면 내 몸에 네.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해 보는 거예요. 즉 우리는 모든 농산물을 있는 그대로 먹었을 때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튀기는 것보다는 그러면 좀 전 개념으로 하고 전 개념이다 보면 무침의 개념이 좋은 거고 그쵸. 그걸 삶는 것보다는 약간 걔를 굽는 개념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점점 우리가 가급적이면 손에 들각의 영양에 그렇죠. 덜 훼손이 되게 하는 거죠. 칼로 써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양배추 같은 경우는 손으로 뜯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칼을 손으로 대지도 않고 그런 개념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단호박 개념으로 볼까요? 단호박을 어떻게 먹으면 우리 몸에 가장 좋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단호박은 일단 하나가 있어요. 그 아이를 뚝뚝 칼로 썰어서 단호박 튀김 다 드셔보셨죠? 네. 단호박을 또는 속만 발라내고 가볍게 쪄서 먹는 단호박 또 단호박 죽도 있어요. 네. 단호박 밥도 있어요. 저희가 우리가 그런 순서적으로 짠 연구과 했을 때 내 몸에 맞는 거를 선택해서 먹는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튀김을 무조건 먹지 말아라 먹어라 이런 개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튀김의 기름의 성분도 고민해보고 얼만큼 많이 먹느냐도 우리 견주어보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튀김류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요. 일반 나가서 우리 밥상에서도 우리 뭐 치맥이다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름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그런 다른 개념일 수도 있지만 견과류도 사실은 기름인 거예요. 우리 사실은 식용유니 뭐니 나오는 거 다 식물성에서 나오는 거지 요즘 누가 무슨 그 육식에서 나온 그런 기름 쓰나요? 기름은 그런 가치관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몸에 기름 성분이 과연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나 과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는 저희는 그래서 튀김 요리는 거의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현미가 기본이에요. 현미 네. 여기는 백미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현미가 현미도 두 개 있잖아요. 맵쌀 현미, 찹쌀 현미. 예, 두 가지 다 섞습니다. 네, 시기별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거칠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부드럽게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이제, 현미만 넣을 때는 다른 잡곡류. 우리는 24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에 맞춰서 잡곡류도 섞어서 먹는 거예요. 막 8곡, 16곡, 막 이렇게 잡곡을 많이 먹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절기에 맞춰서 몸에 그러니까 기운에 맞춰서 우리가 넣어야 되는 또 잡곡류들이 있거든요. 그거 들어갈 때는 찹쌀현미를 또 안 넣을 수도 있고 우리가 현미와 찹쌀현미를 넣어서 또 밥을 지어서 맛있게 먹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절기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밥 밥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밥만 맛있게 지어도 그러게요. 반찬 없이 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오늘 먹은 밥도 그 감자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맵쌀 현미만 썼더라도 네. 그 감자에서 전분이 나와서 사실 저는 찹쌀을 쓰신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맛있게 먹었고 또 저번에 어떤 블로그를 보다가 발견했는데 다시마를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다시마에서도 끈적끈적한 성분이 나와서 맵쌀의 그 찰기가 없는 부분을 상당히 보완해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계세요. 다시마 먹으면 변비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생각을 전하면 걔를 생으로 먹고 바쁜데 뭘 할 수 없는 분들은 사실은 다시마 밥처럼 그 다시마뿐만이 아니고 왜 우리 미역 줄거리도 먹으면 좋지만 그 고시래기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막 있어요. 그러면 밥 사이사이에 그런 것들을 조금 넣어서 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것도 먹고 거기에 국물 우러난 걸로 밥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향이 있어요.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바쁘면 그런 걸 넣어주면 반찬 겸 다 되는 거죠. 그러게요. 네. 네, 그런 입장에서 좋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바다에서 나오는 해초류라고 하는 거는 사실 밥상에 꼬박꼬박 하나씩 올라가는 게 되게 좋은데 왜 좋으냐면 그것들은 배출 능력이 다 있잖아요. 변비. 소위 말하면 바깥으로 몸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섬유소가 있다는 얘기를 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제일 좋은 거 김 아시죠? 네, 김 너무너무 좋은 식품이에요. 아까 간장에 밥만 있어도 먹는데 거기 김이 있으면 그냥 뭐 그렇죠. 돌김에다가 네. 간장 찍어 먹는 네. 그 뭐 더 이상 천상의 맛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김이 좋다고 가서 조미김 사드시면 맞아요. 기름 발라서 소금칠한 거 구운 거는 그 순간부터 산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즉 산화라는 건 부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은 조미김을 절대 사시면 안 돼요. 네. 그냥 생김을 사서 집에서 맛있게 아까처럼 현미에다가 뭘 넣을까 잡곡을 넣는 거를 계속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뭘 넣을지 고민해 보시다가 잡곡을 넣어서 간장에 밥을 먹는데 김 하나를 싸서 먹는 거예요. 맹김을. 정말 맛있고 몸에 좋거든요. 그런 거 잊지 마셔야 돼서 여기 센터에서는 김이 조미김이 아니고 무염김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뭐 이렇게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김에다가도 또 뭘 뿌리잖아요. 그런 거 없는 김을 저희가 선별해서 그런 걸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김을 드실 때는 절대 절대 조미김 드시면 안 돼요. 맞아요. 그거는 정말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좋은 식자재를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서 내 몸에 해로울 맞아요.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김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조미김 먹으면 안 되니까 조미김이 또 뭐가 있을까 하면 삼각김밥 연결되시잖아요. 그런 것도 그래서 드시면 안 된다고 거기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봐도 무엇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요. 저희는 그리고 사전에 그 유기농 문화센터는 수업을 사실은 밥만 먹으러도 여기 오실 수 없고요. 여기 밥하는 곳, 밥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2시간 의사 선생님들의 강의를 식 문화와 자기와 관련되는 거 충분히 강의를 들으시고 3교시 밥을 먹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강의만 듣고 밥은 안 먹고 가는 것도 여기는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밥 먹는 것까지가 수업이기 때문에 온전히 3시간 수업을 다 들어야 돼서 예약으로 철저히 되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의 인원수에 맞춰서 저희가 음식을 준비해요. 그래서 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놔뒀다가 또 먹고 이런 개념은 없는 거죠. 그날 수강생분에 맞춰서 딱 먹고 다 치우고 계속 그렇게 수업은 연장선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밥 먹으러 여기 그냥 불쑥 오시면 밥 없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진짜 네, 수업을 신청해서 수업을 듣고 밥을 드실 수가 있고요. 네. 오늘도 밥 먹었는데 그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잖아요. 네. 밥부터 반찬까지 네. 정말 적정량을 딱 요리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대식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배식가에 맞춰서 또 유기농 문화센터에는 교육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가장 큰 거는 교육이에요. 유기농 문화센터에서는 땅과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인 거예요. 우리가 교육이 없다라면 지금의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어렵겠죠. 일본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없앤 게 학교잖아요. 교육 정책부터 망가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한 것처럼 교육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유기농 문화센터는 식문화 한마디로 말하면 식습관과 식문화를 교육하는 곳인 거죠. 지금 뭐 울산이나 부산이나 멀리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기농 문화센터가 강남에 있고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는 뭐냐면 서울 시민들이 다 와서 이 식문화 교육을 들어야 된다. 3시간 영화를 보러 오시는 거예요. 네. 내 몸을 위해서. 영화를 보시러 오는데 밥도 줘. 그런 거를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라고 싶어지냐면 그거 사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 농산물 먹고 싶고 그 된장 고추장 나는 못 담그지만 아 물론 저희는 이제 고추장 된장을 담그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모두 다 직장 맘이고 나는 그 시간에 도저히 와서 그걸 못하면 어딘가서 먹고 싶은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라고 하실 수 있고 수업을 듣고 나면 대안이 뭐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죠. 뭐 한살림이나 생협 가서 드세요. 대형 마트보다는 그래도 그런 곳은 생산자 위주의 판매하는 곳이에요. 생산자분들이 생산하는 거를 유통마진을 다 줄이고 거기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본으로 개념으로 봤을 때 그곳에서 1차 먼저 사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유기농 문화센터는 지금부터 앞으로 쭉 하지만 농민분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유기농이나 무농약 농민분도 있지만 무농약까지는 그렇고요. 유기농 농부를 포함해서 태평농법으로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종자 보정과 다양성을 유지해주는 농민분들 거를 저희가 직거래를 해드릴 거예요. 많이 생산이 안 돼요. 결국 1차는 먼저 수업을 듣는 분에 한해서 그분들께 우선적으로 먹을 수 있는 좀 판매 루트를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쉽게 주문해서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두 번째예요. 소비자가 찾지 않으면 농사는 지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교육을 하는 이유도 딱 하나거든요. 교육을 듣고 그거 먹고 싶은 사람들한테 연결까지 해주는 게 두 번째 방법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농부 또는 기농 귀촌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삶의 태도, 삶의 변화예요. 특히 우리가 가볍게 도시농부라는 건 저도 지금 도시농부인데 베란다부터 해서 텃밭까지 가기 전까지 저도 화분에서도 키워보고 베란다에서도 이렇게 쭉 놔두고 키워보고 그런 거 저런 거 하다가 정말 어느 순간 밭에 나가보고 싶어서 제가 강남에 사는데 50분 차로 거의 달려서 광명에 가서 텃밭을 얻었어요. 강남은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텃밭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흙을 만지는 제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농 귀촌 프로그램을 할 때 이때는 특수 작물 돈이 되는 그런 귀농 귀촌을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삶을 다 놓아주고 가서 자연농이나 태평농법을 바로 할 수 있는 땅도 너의 몸도 좋고 땅도 살리고 환경도 살릴 수 있는 귀농 귀촌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 그때 처음에 교육 드신 우리 서울 시민 예를 들면 서울 시민 중에서 그거 먹고 싶은 분하고 지금 귀농 귀촌하는 분하고 저희가 짝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오. 어떤 짝이냐면 자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이 몇 팀이 한 5-10팀이 가족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귀농하는 분이 한두 분이 가시는 게 아니고 한 4분이나 5분이 같이 가서 종의 다양성으로 그 열 가족을 먹일 수 있는 거를 아름아름 키워서 꾸러미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오. 직거래죠. 사실은 농사를 짓는 농부와 농사를 짓지 않는 농부가 남는 거죠. 소위 말하면 나도 농부야. 사 먹어주는 농부. 와. 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도 가끔은 거기 가서 거두고 도와주고 내가 먹을 거니까 관심을 가져주라는 거죠. 체험 장소에 가는 게 아니고 나 체험하러 내가 먹을 거에 가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야 나 혼밥하는데 난 어떡해 이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모이세요. 네. 그래서 공동으로 주문하세요. 아니 감자 10kg를 주문해서 혼자 언제 다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먹고는 싶은 거예요, 이런 게. 그러면 한 네 분이나 다섯 분이 모여서, 또는 직장에서도 그런 거죠. 직장에서도 식구가 많지 않은 분들끼리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모여서 주문을 하세요. 10kg 주문을 하고 다섯 분이서 그걸 조금씩 다 나눠 가지세요. 그리고 또 먹고 또 주문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쉬운 얘기예요. 그냥 한 사람 정도만 돌아가면서 해도 되고, 한 사람 정도만 연락해서 받으면 되고, 그거 나눠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저희가 세 번째 활동이에요. 특히 유기농 문화센터는 귀농 귀촌 프로그램에 신경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 시민이 여기서 다 교육 듣고 그 다 먹고 싶다고 하면 해결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 요약하자면 네. 그거네요. 네. 소비자를 만들고 수요. 네. 그 다음에 공급자와 연락하고 공급. 네. 그 다음에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하고 그렇게 네, 요약되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식문화 교육 받을 분들 중간에서 귀농을 하실 분이 다 있는 거죠. 그 안에 다 있는 거. 나랑 같이 교육 들은 선배, 동기 뭐 이런 분들이 누구는 서울에 남고 누구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간에 공감을 잃어서 가는 거죠. 이게 새로운 형태의 어떤 파트너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이미 내 마음속에 귀농을 하려고 마음먹은 나는 있고, 난 도시에 계속 남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우러서 어떤 공동체가 되겠네요. 네, 파트너십이 하는 거죠. 되고요. 네. 한동안 이 공간이 어떤 물류지가 되는 거죠. 여기가 플랫폼이 돼서 여기서 나눠도 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듣고 나서 여기 와서는 반찬 만드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된장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 참여할 때마다 오실 때마다 본인들끼리 택배나 이런 직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끔 찾고, 우리가 동병상련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단어 되게 좋아하는데,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반찬 만들고 된장 만들고 그리고 농산물 누나 간지는 그런 거를 이 안에서 다 만들어가는 거죠. 교육을 받으면서. 어려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자꾸 하다 보면 1년에 예를 들면 연회비를 내고 교육을 다 듣는다 이러면 만나는 분은 계속 만나고 여기서 이용을 계속 강의를 듣다 보니까 만나는 분들 계속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만나는 분들이 공동의 어떤 그 공감을 잃으면 그렇게 커뮤니티처럼 본인들끼리 모여서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 누가 농사를 지러 간다면 적극 후원해줘야지. 어떻게 사 먹으면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호박을 키워줘. 그러네요. 나를 위해서 고추를 심어줘. 이러면 되잖아요. 신뢰도 쌓이고요. 네. 그럼요. 네. 그런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을 구입하기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사실 뭐 슈퍼마켓에 가면 유기농 코너가 따로 있긴 하지만 종류가 전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팔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유기농을 어떻게 하면 쉽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유기농을 찾는다면, 우리가 마트에 가서 유기농을 줄기차게 뭐가 먹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면 그 매장에 그 제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겠죠? 네. 그런 입장으로 좀 이런 것들의 상품을 좀 봐주셔야 되거든요. 내가 꼭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매장에 가서 줄기차게 나 유기농으로 그걸 먹고 싶어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국민이 내가 변해서 그걸 자꾸 얘기하면 그 편의점이나 그 마트에 그게 들어와요. 소비자가 찾는데 안 바뀔 이유가 없죠. 또 다시 이야기라면 내가 그 제품을 계속 찾잖아요. 그러면 대형 식품 회사들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간단한 예가 예전에는 우리가 수입 농산물로 모든 가공식품을 어느 순간 다 대기업이 만들다가 이제 어느 순간 대기업이 국내산만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유기농만 가지고 물건도 만들고요. 물론 수입 제품으로 계속 만들죠. 그거 왜 그럴까요? 대기업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소비자가 찾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이 나온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주 가는 편의점, 자주 가는 마트에 가서 유기농을 찾아보세요. 그럼 유기농을 갖다 놓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농민은 유기농을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격에 문제가 남아있어요. 가격. 이 가격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면 우리는 이 유기농산물에 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거에는 미래에 대한 미래를 위한 지불 가격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엉망으로 무언가 땅과 환경을 훼손하고 보존하지 못하고 파괴했어요. 그럼 미래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미래에는 지금과 같이 내 후손에게 오늘과 같이 DDP나 이런 나오는 제초제 나오는 살충제 나오는 계란 그리고 그렇게 키우는 동물들 이런 거 계속 유지해 주실 거고 계속 가실 거가 아니라면 미래를 위한 지불 금액이라고 한번쯤 생각해 주시고요. 농부의 노동력, 그들의 수고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 수고에는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종자. 우리 보존해야 되잖아요. 종자요. 그리고 그 종자에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생애 다양성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비용이 거기 다 들어가는 가격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제초제나 이런 살충제를 뿌리지 않으면 미생물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 값은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지금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고기가 병들면 내 몸도 병들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네. 농산물 우리 지금 계란에 그거 넣었는데 그 결론은 내 몸이 안 좋다 해서 지금 막 난리가 난 거고 네. 들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농산물도 같죠. 네. 병든 그쵸. 농산물은 내 몸이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업은 이 모든 수업을 듣고 딱 3시간을 들으면 내 몸이 제일 좋아 첫째. 그런데 보니까 그 시간에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환경과 땅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기농이라는 그 무한의 미래의 가치, 값을 주는 건 바로 그 미래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매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내 몸과 땅과 환경을 보존하는지 아니면 파괴하는지를 고민하면서 한 번쯤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듣고 보니까 유기농 문화센터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정말 커 보이고요. 그 목표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유기농의 중요성은 점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이 유기농 문화센터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유기농 문화센터는 네이버 검색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또 페이스북으로도 검색하면 유기농 문화센터 하면 다 현재 찾아서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유기농 문화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지금 의사선생님들이 칼럼도 매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의사선생님들의 고정적인 강연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칼럼을 쓰시는 분이 강의를 하고 밥을 먹는데 저렴한 만 원 정도의 수강료를 내시고 수업을 다 들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쉽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강남 역삼역에 있기 때문에 또 거리상 누구나 편하게 또 오실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네요. 오늘 제가 들었던 강의도 자연 출산에 관련된 거였고요. 네, 맞습니다. 또 네. 지난번 들었던 강의는 GMO에 대한 강의였어요. 네. 그래서 강의 주제도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참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뭐 참여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지방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현재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사실 올라오세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저희 그 아이를 바꾸는 시간이라고 해서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자폐율 우리나라가 1위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그런 아이들이 참 대한민국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은 사실 지방에 계신 분들이 올라와서 수업 듣고 계세요. 그런 것처럼 현재로서는 이곳에 와서 수업을 듣고 먹는 것까지 해보시고 집에 가서 이렇게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상은 집에 가서 만들어서 먹으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시는 와서 들을 수 있게끔 해주고요. 저희가 그 중에 GMO 강의라든가 이런 거는 그쪽에 또 이제 각 지역에서 한 20명, 30명 이렇게 모여서 뭔가 듣고 싶으면 저희가 강연을 나가요. 그런 거 경우에는. 근데 앞으로는 저희가 음식을 해서 요리해서 먹는 그런 걸 같이 조인해서 내볼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분을 양성해서 함께 나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3교시가 음식을 꼭 먹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 지방에 가면 음식을 먹어볼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의사 선생님이 나가서 강의를 하고 3교시를 먹을 수 있는 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나 그런 활동가로 음식을 만드는 그런 활동가로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도 오시면 굉장히 충분히 배워서 그런 역할도 하실 수 있어요. 정말 다양한 네. 활동을 기획 중이시네요. 네. 앞으로도 유기농이라는 것이 사실 이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진 않지만 그것도 다 교육과 학습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유기농이 전반적으로 더 확대되고 유기농을 생산하는 농부들도 더 힘을 받고 또 그러면 땅이 힘을 받고 또 국민들 자체가 모두 좀 건강한 방향으로 식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